만수대 운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장군 68돌세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통령인 무함마두 부하리 무력 총사령관이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이 7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었습니다.